249쪽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49쪽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앞선 본문에서 저자 솔로몬은 인간의 지혜에 대한 실험과 평가를 내렸습니다. 과연 인간이 가진 그 지혜가 참되고 지속적인 유익을 인간에게 줄 수 있는가?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이 세상의 근본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를 바르게 할 수도 옳게 할 수도 없다고 하였죠. 오히려 인간의 지혜는 근심과 번뇌를 더하게 하는 한계를 가진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전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지혜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갖는, 우리가 경험으로 쌓는, 또 배우는 그런 지혜이죠. 그러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결코 삶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헛되고 헛된 해 아래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아래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는 우리도 하여금 해 위의 존재, 즉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소망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 책을 또 듣고 읽는 독자에게 목적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그 일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해오셨고 또 마지막 때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더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의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는 바울은 그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모든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은 마치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근본 문제를 아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누리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삶, 즉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듯이 앞선 본문이 인간의 지혜 혹은 그 인간적 지혜에 대한 실험과 평가였다면 2장 1절부터 이 11절까지는요 기쁨,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그 기쁨에 대한 실험과 평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수많은 그 기쁨, 그런 것들이 참된 기쁨이냐, 지속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냐, 그것을 이제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이 솔로몬은 지금 단순히 어떤 즐거운 시간 그 자체를 향유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기쁨들을 실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고 향유하는 그런 기쁨들이 영원한 유익을 주지도 않고 영원한 기쁨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유념할 것은 그냥 기쁨들 자체를 다 그냥 무시하거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그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 이르기를 그것이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즐거움, 그 기쁨에 대한 것들을 지금 시험하고 실험하겠다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 웃음은 가벼운 그런 기쁨을 얘기합니다. 어떤 즐거운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반응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미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 희락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정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절부터 어떻게 이 솔로몬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사랑하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뭘 이해할 수 있냐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3절이 번역이 이상하고 그 번역본마다 막 그 해석이 이상한데 결국 그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난 전도자는 먼저 기쁨을 얻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술로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게 아니라 그 알코올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어디까지인가를 측량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는 여전히 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술이 주는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확인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유익과 그 기쁨을 줄 수 있냐라고 따져보았지만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3절의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요 보다 고차원적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4절부터 8절까지는요 나를 위해 라는 구문이 7번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룬 어떤 것 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4절부터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꾸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게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네. 여기서 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이 이룬 위대한 성취, 업적,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 6절을 보시면 그 위대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로 정원을 가꾸는 일이에요. 뭐 위대한 사업이 무슨 이게 정원을 가꾸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거대한 정원은 이 왕들의 자부심이었죠. 여러분들 프랑스의 그 베르사유 궁전 그 아시지 않습니까? 2만 명을 수용하는 정원이었고 그 왕의 그 절대 그 주권을 절대 그 왕권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업적을 지금 남겼고 특히 수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정원을 가꾸었다는 것은 또 이때 당시 고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시대로서는 엄청난 업적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부분에 등장하는 이 용어들이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죠. 뭐 여러 동산 예, 뭐 각종 과목을 심고 또 거기에 물을 깃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마치 과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 스스로의 그 왕의 힘으로 그 하나님과 필적하는 그런 파라다이스를 한번 만들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큰 업적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어떤 위대한 성취와 더불어 얻은 위대한 소유, 엄청난 소유로 인한 기쁨과 많은 공부를 찾고 그들로 인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또 자신의 돈이 되었고 많은 자축과 많은 은과 은 그런 재물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쁨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노래하는 자리들이 있었고 또 성적인 만족을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여인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 이 솔로몬은 기쁨을 이 세상이 향유할 수 있는 그 기쁨 아주 이 낮은 수준에 그냥 쉽게 술로 얻을 수 있는 기쁨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는 그 성취와 업적 그것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보람으로부터 오는 그 고차원적인 그런 기쁨까지 다 경험하고 누려보았다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시 그 결론이 이제 9절부터 11절 무엇이냐고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읽겠습니다.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그냥 어떤 그냥 즐거움을 쫓아서 그렇게 한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영원하고 유익이 되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찾기 위한 그러한 이성적이고 목적이 있는 그런 과정이었음을 밝힙니다. 10절에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 말도 그냥 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좋을 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시험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험해 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라고요? 그 이 세상의 것들과 자기가 성취해서 자기가 애써서 얻는 그 모든 기쁨들이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삶의 유익과 기쁨을 주는 게 정말 맞지만 이 해 아래서 특별히 이 죽음의 영역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요 그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들, 어떤 것들, 그리고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이 손으로 한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모든 실험들과 결론은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충분히 우리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바이죠.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경험하셨다시피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갑니까? 오래 지속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그 만족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나 혹 자신의 성취와 보람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면 아 내가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가보면 어느새 그 기쁨은 또 금방 사라지고 또다시 기쁨을 원하게 되죠. 이러한 모든 사실들 전도자가 경험하고 또 이렇게 평가했던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에서 또 경험하고 알게 되는 이러한 사실들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필요한 참되고 영원한 유익과 그 기쁨은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부터는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그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도 참된 그리고 영원한 그 유익과 기쁨은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참되고 영원한 유익 또 그로 말미암는 기쁨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해 아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은요 전적으로 해 위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해 위에 영원한 그 유익과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전도자 이 솔로몬처럼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기쁨이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그런 기쁨이 분명히 있죠. 그것조차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충만해져야 하는 한계가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 위의 세계를 살아가던 그분이 소유하고 그분이 누리던 그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해 아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는 결코 알 수도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담당하신 크나큰 그 대가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만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알고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인 것임을 믿게 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과 우리가 잃은 것들을 얻으면 지속적이고 참된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해 아래 헛된 기쁨밖에 소유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위해 해 위에 그 기쁨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요 참된 기쁨을, 해 위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되고 그 지속적인 기쁨의 이유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해 아래의 삶이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또 점철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주신 그 해 위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인생 가운데, 이 해 아래 삶 가운데 정말 누리게 하실 수많은 기쁨들,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되도록,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